第3课 发音练习 24页 第1行 啊哈卡啊哇马巴阿赫埃尔 第2行 啊啊 에에 메에 메아 레아 와아 바아 바아브 아바 아부 第3行 오 올 알 알루 알라 아모 라암 하암 하엠 카엠